재미동포 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이 4일 재미동포 학자 김웅진의 글을 실었습니다. 글은 미제와 그 주구들은 조선의 정신과 사상을 와해하려고 조선을 정치, 군사, 경제, 외교, 문화적으로 괴롭히며 위협과 봉쇄, 역사 왜곡, 모략 책동, 사건 조작, 종교 미신 전파, 유엔을 앞세운 교활한 인권 모략 소동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적대 행위들을 해오고 있으나 조선의 사상 앞에 철저히 실패했다고 하면서 조선의 승리는 전 세계 피압박 민족들의 모범이며 추앙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.